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찬송 같이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예. 20절 말씀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어제보다 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요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 한국에 요즘 최근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세대수가 한 뭐 뉴질랜드에 살면서도 자꾸 한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의 그 세대 수가 한 700 뭐 몇 세대다 800 세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사실은 500 세대 가까이가 혼자 1인 세대라는 거죠. 이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일하는 일터에서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뭐 심지어 혼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사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도 다 살아갈 수 있어. 나 혼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내 가정에 속하여서 생활한다. 내가 내 교회에 속하여서 생활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활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대상에게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직급을 따라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순종할 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사실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대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 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두 가지 순종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은 죄요, 또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의입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이런 당연한 것은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의에 순종하면은 또 의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 생명의 새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든지 또는 의에게 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 선택을 분명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게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미 상고해 보았던 이 로마서 6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정적인 순종을 생각한다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자기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몸의 사욕과 죄에게 순종하는 일이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다 옛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몸의 사욕을 따라 움직이고 죄를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년에 뭘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악하고 더러웠던 인생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강함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이렇게 강해 보였던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같은 반 구부 중에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머리를 항상 빡빡 깎아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1mm라도 더 기를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친구는 뭐 아예 그냥 무슨 면도기를 밀은 것 같이 빡빡 깎아요. 예? 그리고 반항심이 많고 그리고 자꾸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예? 의도 터지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나는 작지만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그것을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잘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이 어린 청소년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즉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 하던 떼인이 어찌 순종하는 대상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한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몸의 사욕과 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 새사람은 이런 순종을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면서 생활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교훈의 본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사실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완전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삶을 이루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 또한 이런 자들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즉 부활을 이룬 그런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포해주는 그런 모든 말씀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무엇을 적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대상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교훈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던 삶을 과감히 또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을 좋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